좋아. 이제 드릴 정밀도는 충분하고 공식도 확실하게 입력해뒀고 긴급 정지 기능도 확실하지. 내가 개발한 이 충치 치료 다이너모만 있으면. 충치? 그런 것 없어. 치료를 시작합니다. 의자에 앉아주십시오. 아니 참 잠깐. 마취약 용량이 부족한지 확인해봐야겠어. 최대 용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이 이상은 치사량입니다. 더 이상 오차는 없겠지? 이번에도 다음으로 미루면 발치해야 합니다.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. 지금 할 거니까. 충치 치료 모드 개시! 치료를 시작합니다. 의자에 앉아주십시오. 네, 잠깐! 중지, 이건 미세하게 드릴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정밀도 체크를 다시 해봐야겠군. 정밀도 이상 없습니다. 치료 재개합니다. 야! 마취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지금 높습니다. 각각! 거기 놓는 게 아니잖아! 긴급 정지! 주사 위치 재설정하겠습니까? 그래. 아까 설정한 위치로 해. 주사 위치 그대로 진행합니다. 자리에 앉아주십시오. 아니야. 이거 아무래도 이상이 많은 것 같은데? 치료 중지하고 다시 치료 모드를 재정비한다. 안 됩니다. 이 이상 미루면 다 뽑아야 합니다. 강제 치료 모드 작동합니다. 야!